오늘 뭐 막, 뭐 막, 막, 오늘 뭐 막, 뭐 막, 막, 뭐 막, 막, 오늘 뭐 막, 뭐 막, 막, 오늘 뭐 먹을까 행게라 참치밥 섞어 섞어 섞어 오늘 내가 셰프 냉장고 부탁해 No more no more recipe 오늘 뭐 먹지 해시간은 슈퍼에 가서 해물 공수 해와 그런 반응 성공 뭐 배가 있니 어느 컨셉 빈티지 미쳐 딴소리 들을 다같이 스크램블 이제 물 넣지 찬장이에 참치 없는 집 없을 걸세 I love mommy Are you ready? 대망의 햄대기 만둥분 하고서 밥을 넣어 팅팅팅팅 프라이팬 오늘 뭐 먹을까 행게나 참치발 섞어 섞어 섞어 오늘 내가 쉰 냉장고 부탁해 No more no more recipe 오늘 뭐 막 뭐 막 막 뭐 막 막 오늘 뭐 막 뭐 막 막 마 두르고 식용유를 두른 후자 익은 김치를 먼저 볶아 볶아 볶아 볶아 밥 한 공기 워비밀의 소스 한 스푼 그 위에 난 후라이는 반 수관 수그 연계 스푼 스푼 딱 한 스푼 One two three four step by step Sweet sweet sweet 마지막 두 스푼 너만을 위한 이건 너만의 레시피 오늘 뭐 먹을까 김치 볶음밥 볶아 볶아 볶아 오늘은 내가 쉐 볶음밥